푸른 밤 종현입니다. 개미는요, 자기 집이 무너지는 걸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화를 내거나 실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집을 지을 재료들을 본능적으로 다시 모으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곤충이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론 나는 너무 감정에만 빠져있나? 싶은 생각도 들죠. 감정을 표현하는 거 어떻게 보면 사람이니까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 걸 개미랑 비교하는 것도 좀 웃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분노와 실망은 말 그대로 감정 소비일 뿐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슬프고 이런 이야기는요. 결국 하소연으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슬펐는지 나중에 이야기하면 그땐 사람들이 좀 귀담아 들어주겠죠. 너무 내 감정에만 빠져있지 않는 일, 지금 당장 필요한 일입니다. 1월 21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1월 21일 수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이승환의 내 맘이 안 그래 였습니다. 오프닝을 소개해드리고 든 생각이 곡 제목과 딱 일치하는데요. 1819님, 냉정하지만 지금의 저에게 필요한 말이네요. 힘들다고 하소연하기보다는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해야겠죠?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내 마음이 안 그래. 내 마음이 안 그래. 너무 힘들어. 그럴 수 있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지금 당장 내가 하소연하고 뭐 투덜대고 찡찡거린다고 상황이 좋아지진 않는 것 같아. 그래 뭐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해보자라고 머리로는 생각을 하지만 항상 마음이 계속 걸려서 힘들죠. 정은서님, 오늘 처음 듣네요. 꿈꾸라가 끝나고 라디오 끄는 걸 까먹고 있다가 목소리가 좋아서 계속 들으려고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분씩 넘어오시는 거죠. 꿈꾸라에 이어 푸른밤도 함께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더 라디오 시즌2 끝장 토론으로 오늘 함께 하는데 그 하루씩 뒤로 밀렸죠. 소환의 고영배씨 그리고 커피소년 만나실 수 있어요. 푸른밤 코너 중 가장 시끄럽고 가장 재미있다고 자부할 수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삼성정밀화학, 비상교육, 서울사이버대학교, 인터파크 투어와 함께합니다. 푸른 밤 종현입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2014년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행복과 안전지수를 기반으로 전 세계에서 혼자 여행하기 좋은 나라를 선정했는데요. 이 리스트에서 당당히 1위에 선정된 나라, 바로 뉴질랜드입니다. 잠깐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평가를 한번 볼까요? 영화 반지의 제왕으로 유명한 뉴질랜드는 여행객들이 빙하, 열대우림 등을 탐험하고 번지점프, 제트보트, 트레킹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여행지라고 했고요. 무엇보다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들이 있다는 장점 덕분에 솔로들을 위한 최적의 여행지로 꼽힌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있는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 시내를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왜 뉴질랜드가 혼자 여행하기 좋은 나라 1위에 꼽혔는지 다시 한번 느껴볼 생각입니다. 자유로운 분위기가 매력적인 쿠바 스트리트를 지나서 국회의사당과 도서관도 좀 보고요. 저녁에든 버스를 타고 마운트 빅토리아까지 진출, 웰링턴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봅니다. 소문대로 환상적인 야경이네요. 내일부터는 뉴질랜드 곳곳을 또 돌아봐야 하니까 이젠 숙소로 돌아가 좀 쉬어야겠어요. 음악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뉴질랜드 출신 뮤지션 킴브라의 노래입니다. 미라클. 네, 킴브라의 미라클 들으셨습니다. 이 뭐 마지막 엔딩도 상당히 독특하고요. 전체적으로 뭐랄까 몽환적인 느낌이 있는 그런 노래였어요. 제목과 참 잘 어울리네요. 미라클. 김지연님, 잔인한 순파.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노래가 제 스타일이라 봐드릴게요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솔로가 가기에 참 좋은 곳이 뉴질랜드다라는 질문이 있어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아니 꼭 솔로가 그 연애하는 솔로가 아니더라도 혼자서 여행 가기에도 좋은 곳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라미어 자기 위안을 해보지만 결국엔 또 혼자야. 안건호님, 항상 궁금했는데 음악이 머문 자리 할 때 나오는 BGM 제목이 무엇인가요? 하셨습니다. 그 현 뚜두 나오는 그 음악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하카세 타로라는 일본 뮤지션의 Another Sky라는 곡의 그 곡에서 나오는 BGM입니다. 이 그 앞에 나오는 뭐 기장님 소리나 뭐 그런 것들은 또 역시 또 편집을 해서 이렇게 붙인 것들이고요. 자,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또 음악도 하나 알아봤고, 뉴질랜드가 혼자 가기도 좋은 곳이다라는 것도 알았네요. 근데 혼자 가고 싶진 않고요. 우리 가족들 사연 좀 더 만나볼까요? 라혜영님, 아침 5시 48분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집에 오니까 11시 10분. 씻고 누워서 듣는 라디오. 남들한텐 별거 아니지만 이 시간 참 소중해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지금까지 깨어 계시는 것도 참 힘들죠, 우리 사는 거. 근데 그 안에서 좀 이런 라혜영님에게는 라디오라는 휴식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뭐랄까 바쁜 하루를 견뎌내실 수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요즘에 정말 눈코뜰 새 없이 바쁘거든요. 오늘 진짜 말도 안 됐어요. 와, 스케줄 7개 가까이 8개 정도 됐더라고요. 진짜 어제 뭐 촬영 거의 막 새벽까지 하고요. 3시까지 하고 그리고 오늘 5시 반에 또제 이제 지금 활동 중이잖아요. 그래서 음악 방송 이제 준비하고 해야 해서 거의 뭐 계속 잠못 자고 며칠째 하고 있는데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 너무 피로하고 순간순간 너무 지치고 하지만 뭐라고 해야 되지? 찾아주는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관심을 보내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피부로 느끼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하니까 너무 기뻐서 순간순간 힘들 때는 있지만 거의 계속 웃으면서 좀 해피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108님, 쫑디 1위 하면 분명히 제가 왜 저러나 싶을 정도의 애교를 보여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까먹은 거 아니죠? 빵배 오빠라도 좀 시켜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그거 했는데 방송을 안 탔나 봐요? 그 보기 좀왜 저러나 싶을 정도의 애교를 제가 그 앵콜 하면서 가끔 좀 하는데 사실 그게 방송에 잘안 나가죠. 앵콜은 끝까지 잘안 나가니까. 예. 애교를 제가 멍석 깔아 좀잘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근데 1위 했을 때는 또 보여드렸었는데. 아유, 또 고영배 씨 오셔가지고 엄청 막 뭐라 그러겠네요. 또 아유, 걱정. 벌써부터 걱정. 3523님. 언니가 회사 연말 정산 자료 정리하는데 너무 많아서 다 못하고 집에 와서 정리하길래 옆에서 도우면서 언니에게 푸른밤 영업했어요. 진짜 장난 아니네요. 숫자 틀리지 않으려고 집중하느라 은근 힘들어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게 숫자라는 게 계속 보다 보면은 이게 헷갈리고 더 힘들어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틀리면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 차근차근 너무 급하게 이렇게 서둘러서 하지 마시고 천천히 정확하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박은지님. 노트북 업데이트가 지멋대로 돼서 검정 화면 뜬거 3시간에 사투 끝에 고쳤어요. 그동안 찍었던 사진들이랑 작업한 게한 번에 날아갔을까 봐 3시간 동안 안절부절했네요. 와,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어요 하셨습니다. 와, 고쳐내시다니 더 멋있네요, 그게. 그냥 저는 딱 뜨는 순간 노트북 하나 더 사야 되는군. 좀저 완전 컴맹이어서 이런 거못 고치거든요. 그래요. 친구들한테 물어봐서라도 이렇게 고치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긴 한데 멋있습니다. 자, 4430님. 제 여자친구가 자주 듣는 라디오라고 해서 저도 한번 들어보니까 좋네요. 앞으로 매일 들을게요. 지금도 푸른밤 듣고 있을 아현아 사랑해 하셨습니다. 다음 사연이요. 장난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찾아주시고요. 그래요. 아현씨 좋겠네요. 남자친구분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면 와, 얼마나 로맨틱할까, 그 둘은. 8645님, 푸른밤 안녕하세요. 저는 화물차 기사입니다. 월수금은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매일 듣고요. 화목토는 올라가면서 듣는데 방송 괜찮네요. 저도 푸른밤 멤버가 될수 있을까요? 신청곡 좀 휘성의 With Me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완전 환영이죠. 그래요. 늦은 시간에 운전하시면서 푸른밤 함께 해주시는 것 같은데, 들으시면서 좀 피로나 좀 졸음 같은 것 내쫓으시고요. 신청곡은 3부에 꼭 틀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또 틀어드릴 거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 자, 그러면 노래 한곡 듣고 올까요? 노래 듣겠습니다. 마룬5의 Sad. 이 곡은 9278님 신청곡이고요. 한 곡, 9478님 신청곡이고요. 한곡더 듣겠습니다. 소란의 이렇게 행복해. 이 곡은 6919님 신청곡입니다. 같은 가을 바람 자전거를 타고 나갔어 어느새 거리에 가로등 불빛 주변 귓가에 네 앨범에서 제일 좋은 노래 이렇게 행복해 너무 기분 좋은 걸 지금 네가 옆에 있다면 이런 내 맘 마룬 5의 Sad 그리고 소란의 이렇게 행복해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 공연되는 뮤지컬 런웨이 비트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대학로 아르코 예술극장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1월 31일 토요일 7시 공연 보실 겁니다.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연되는 뮤지컬 오디션에도 초대합니다. 장소는 대학로 아트원 시어터고요. 우리 가족들은 2월 20일 금요일 오후 7시 공연 보실 겁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더 라디오 시즌2 끝장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편한 친구와의 수다 한 판. 야, 정신없어. 2인분 같은 1인분. 아이고, 어서오세요. 퇴근 후에 시원한 맥주 한 잔. 예요. 좋다. 좋다. 좋다. MBC FM4U. 좋다. 땅 따먹기 광개토대왕 훈민정음 세종대왕 저승에는 염라대왕 완전 재밌는 엠라대왕 어? 완전 재밌는 엠라대왕? 이건 뭐야? 유튜브 네이버 TV캐스트에 엠라대왕 엠라대왕을 검색해보세요. 안건과 상관없이 돌아가면서 1등 몰아주기 하는 중인가요? 지난주 투표 결과 여자가 주위에 끊이지 않아 고백 따윈 해본 적도 없고 남의 고백을 애매모호하게 거절하는 그런 종현을 종현을 선택해주신 분이 무려 47%였습니다. 아, 좀 민망하지만 그래도 겸손하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더 라디오 시즌2 끝장 토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이고 겸손하십니다. 아, 예, 겸손하게 한번 받아볼게요. 정말 겸손하십니다. 아, 영원한 1등도 영원한 꼴등도 없다는 거 더 라디오에서 경험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소란의 고영배 씨, 커피 소년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영배 씨 머리가 오늘 네. 라면인 줄 알았어요. 라면 샵 갔다 왔어요. 네. 예, 샵 갔다 온 게 아니고 라면 땅이에요? 아니에요. 펌 펌. 아 펌. 썸 펌 했습니다. 예, 예. 썸 펌 뭐요? 예, 약간 했다는 거죠. 살짝 말았다는 거죠. 염색도 한 거예요? 염색은 원래는 그 안 했는데 그 전에 했는데 예, 펌하면서 펌 약이 약간 좀 예, 예.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아저씨가 젊은이들 머리 따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머리는 젊은인데 얘. 아니야. 저 안경 안경 완전 에러다. 무슨 에러? 야, 무슨 디스전인가요? 처음부터 예. 아니 헤드폰 벗어볼게요. 어때? 더 에러다. 잘못했어. 쓰세요. 그거 같아요. 그 뭐냐 그 슈퍼 마리오에 나오는 뭐요? 그 동동동 하면 나오는 초록색 버섯. 아, 너무 당황해서 의자에서 넘어진 버릇. 버섯 같다고요?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귀엽다고요. 그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옷을 입고 있어서 그래요. 아 그래요? 클래식한 정장을 입잖아요. 네. 이 안경 쓰고 이 머리 하잖아. 네. 난리나. 왜요? 그 잡지 알죠? 남성 잡지. 어떤 잡지요? 막 먼 큐, 먼 콰이어, S. 예예예. 막 이런 거에 나오는 사람처럼 보여요. 어떤 어떤 컷? 어떤 컷이요? 아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잡지 아, 본 적 없어요? 아, 예, 그, 예, 알았어요. 봤는데 이런 비주얼은 못 나중에 봐보세요. 자 아, 어쨌든 왜 말 잘라 왜? 네, 누가 들으면 녹음 방송인 줄 알겠네. 생방입니다. 자 커피 형님, 커피 네. 형님도 중간이 없습니다. 1위 아니면 3위네요 계속. 네 정말 치욕적이네요. 오늘은 3위. 치욕적이라는 말을 상당히 네. 어, 감정 없이 해주고 계십니다. 예예. 오늘 3위예요. 네. 저희가 그거 저번 주 투표 안건이 뭐였죠? 좋아해도 쉽게 표현도 못하고 그게 제 거였죠. 네, 한참 네. 후에 막 약 3년 후에 겨우 막 2시간에 네. 걸쳐서 고백하는 커피. 저는 이거 잘 골랐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은 신중하니까요. 평생 사랑할 사람을 고르는 거니까요. 어. 요즘 사랑 너무 인스턴트식이다. 어. 예예. 사랑이 너무 가벼워. 이건 아니지. 결혼해서 애가 있어요. 3년이면 커피 소년이 아니라 구식 소년. 아. 아니에요. 사랑은 신중할수록 좋은 거예요. 아, 예. 그렇죠, 그렇죠. 3위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 천천히 하는 사랑이 3위가 뽑혔고요. 근데 저는 영배 씨는 뭐였죠? 의외예요. 안건이? 저는 좋아하면 바로 밝고 건강하게 고백하고 상대방이 거절할 것 같으면 막 이러면서 막 이래 막 이러면서 농담처럼 웃어넘기는 영배인데 그때 이게 1위야? 32%가 2위. 아, 2위구나. 2위. 네. 네. 막 이러면서가 그렇게 싫은 거죠. 아니 근데 나는 이러면서. 내 생각보다 높더라고. 생각보다 높다. 나도 그거 되게 싫어하실 줄 알았어요. 줄 알았어요? 네. 아 그렇구나. 저도 사실 제가 뽑힌 게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 역시 사람은 뭐랄까 안건보다는 종현이고 봐야 된다. 누구인가가 중요하다. 누구인가가 중요하다. 그게 네. 상당히 느낀 게 여자가 네. 여자가 주위에 끊이지 않는데 심지어 고백 따위 해본 적도 없고 남의 고백을 꺼지라고. 그렇게 하지도 않아. 꺼지라고 하지도 않아. 애매모호하게 계속 생각해 볼게. 이런 식으로 계속 걸쳐놓는 그러면 종현. 본의 아니게 오늘 종현 씨 2관왕 축하드립니다. 와, 아이쿠, 감사합니다. 데자부. 그 노래로 1위 하신 거죠? 네, 데자부로. 데자부가 좋더라니까. 아, 감사합니다. 네. 어디서 뻥 같은데? 2관왕 아니고 4관왕이에요? 오늘. 네. 아, 오늘 두 개. 네. 예. 너무 겸손하네요. 아, 겸손한 예. 종현 씨가 저희 DJ라서 너무 좋습니다. 예. 아이고. 나 태어나서 이렇게 겸손한 사람 처음 보네. 그래요? 예. 그나저나 뭔가 비꼬는 중인 것 같아. 대사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개 받았어요, 1위? 1위 아니, 지금까지는. 이야. 네. 지금까지는 그냥... 더 받을 거라는 아니요. 암시죠? 아니요, 아닙니다. 손만 모으면 겸손한 건가요? 지금 깍지 끼고 있어. 그러니까 끼고. 무릎 꿇을 끼세요, 지금. 아, 너무 감사해서 이 관심과 큰 사랑을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하나. 됐고, 네. 제가 왜 저러나 싶을 정도 애교. 아니, 제가 했어요. 앵콜 안 나갔을 뿐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다 눈 감고 있을게요. 네. 우리가 다 남자라서 우리.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우리 안 볼게. 아유 약속은 지켜야죠. 아니 안 보는데 왜 해요? 라디오는 듣는 매체인데. 자, 그러면 지금 라디오 무시해요? TV에서는 하고 라디오에서는 안 해요? 아니 그 푸른밤 암소 중에? 아니 소중하고 너무나도 저에게 중요한데 예, 예. 이게 사실 뭐 제가 귀여운 척을 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청취자분들이 귀여운 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애교. 제가 왜 저러나 싶을 정도 애교요. 예, 귀여운 척이 다릅니다. 예예. 예. 어디서 본 것 같은 그런 애교를 왜 저러시는 거죠? 그럼 저 안 보고 있을게요. 딱 한 번만 짧은 거 하나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아, 뭘요? 애교. 뀨웅. 됐죠? 눈썹.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자, 왜 저러나 싶었어요. 어째 왜 저러나 싶긴 진짜 왜 저러나 싶다. 자, 오늘 더 라디오 시즌 2 끝장 토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보내 주세요. 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8000번으로 문자 주시고요.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뀨웅 뀨웅 뀨웅 뀨웅 노래는요 This 봐야. Wild Life의 Roots and Branches. 이 곡은 0268님 신청곡입니다. 고맙습니다. 뀨웅 뀨웅 We lay on our backs out on the front yard Hold your right hand to say life's been so Shade of the tree we planted It grew strong with roots and branches But it's just not ours anymore We build these walls high, they blend into the sky Thick skin and bones defend us from... 네, 노래 들으셨습니다. This Wild Life의 Roots and the Branches 들으셨어요. 네. 오, 감미롭네요. 예, 노래 정말 꾀용하네요. 네. 아, 커피 형님 하는 꾀용 듣고 싶지 않아요? 오, 오케이. 꾀용 한번 들어주세요. 쓰리! 시키지 마세요 이런 거. 강아지인 줄 알았어. 아파. 시키지 마세요. 아픈 강아지. 어, 예. 최아정님, 영배 오빠도 커피 소년도 애교 보여주세요 하셨었는데 에이, 커피 형님 건 들었으니까 영배 형님 한번 더 들려주시죠. 깡. 깡이요. 아, 나 다시 할래. 어. 나 내 거 들은 거 맞아? 네, 다시 해주세요. 해주세요. 깡. 이거 중독되겠는데? 아, 되게 좋다 이거. 이거 하면서 또 하고 싶나 봐요. 아, 편리하다. 깡. 어. 그만해. 네. 어, 반말했어. 죄송합니다. 이거 뭐라고 말했어. 자, 오늘 더 라디오 시즌 2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경계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네. 네. 일단 상황으로 만나 보겠습니다. 색소폰. 아, 순수하고 청순한 여친. 야, 나는. 어머, 어머, 벌써 11시 11 오클락이네. 그만 집에 가야겠다. 벌써? 아, 조금만 조금만 더 있다가. 아, 안 돼. 어휴, 깜짝이야. 막차 끊긴단 말이야. 아니, 나 오늘 들어가지 말까? 택시 탈래? 지금 뛰어가면 버스 탈 수 있지. 아이고, 저 속마음을 감추기는. 아, 어, 전화 왔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너 어딘데 안 들어와? 아, 오빠, 나 지금 종현이랑 있어. 얘가 자꾸 더 있다가라고 자꾸 저. 야, 그런 걸 얘기하면 어떡해? 야, 뭐 어쨌든 너 조심히 다녀라. 근데 저기 안 들어와도 돼. 끊는다. 아, 저 오빠 뭐라는 거야? 야, 넌 애가 왜 이렇게 답답하냐? 어, 왜? 뭐 갑자기 왜? 뭐가? 아니, 꼭 그렇게 다 얘기를 해야겠어? 아, 넌 항상 이런 식이야. 하는 집 보면 완전 답답해. 야, 이번 기회에 헤어져. 뭐 급해 이렇게. 헤어져? 사이코패스야. 이렇다고 헤어져요? 종현이 맡은 역할 사이코패스. 너무했어. 어쨌든 예. 어, 오늘 경계를 나눠볼 단어 답답하다. 답답하다. 어, 연기 얘기 좀 나눠볼까요? 커피 형님. 예. 상당히 분노 연기. 어. 절제된 연기. 절제된 분노 연기. 아, 그게 분노했어요? 엄청 분노했는데. 어, 흥분해. 깜짝 놀랐는데. 어, 본인 스스로. 아니, 절제는 성공이야. 전혀 몰랐어. 분노. 아, 정말 남에게 들키지 않는. 예, 너무 포커페이스. 너 어딘데 안 들어와? 뭐 진정한 절제. 레퍼트 쓰다 잠들었다고 했잖아. 자, 고영배 씨의 연기도 한번 볼까요? 예, 뭐 지문을 읽는 엄청난 연기력. 그렇죠. 뭐 순수하고 난, 청순한 난 여친을. 청순한 여친이야. 읽지 않으면 전혀 모르겠다라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거야. 아, 그리고 유학파인가요? 네. 왜 갑자기 11 o'clock이 왜 나온 나는 동시에 생각나요. 아, 그래서 말했을 뿐입니다. 그랬군요. 예, 아까도 갑자기 이런 것도 suddenly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예예 너무 재수 없을까 봐. 이현주님, 날이 갈수록 영배 오빠 여자 연기가 느는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은데. 어. 고마워 현주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메소드 연기하지 마요. 아, 나도 현실인지 연기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이상해. 여기 이상해. 이 사람 이상해요. 헷갈려. 자, 답답하다. 이 기준을 한번 오늘 잡아볼 건데 무슨 뜻일까요? 답답하다. 대고 말해야 알아듣는다. 어떤 뉘앙스나 느낌으로는 모른다. 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뉘앙스를 알아야 되는데 대고 말하지 않는 상. 정확하게 딱 잘라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고. 뭐 경험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면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답답하다. 답답하다. 전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 말. 아, 답답하다는 이야기. 전 정말 명쾌하게. 어. 예, 예. 명쾌한 분. 예, 별명이 활명수예요. 아, 이분 명. 아, 그거. 아니, 어, 앞에를 빼면 됩니다. 예예예. 어, 예, 예. 이분 명쾌하신 분. 예예. 예. 이분 부채표신 분. 아, 근데 저는 그렇게 그런 편이 아닌데. 네. 있죠. 요새는 근데 저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 말고 단체 채팅방. 이라는 단체 채팅방에 난 답장이 안 오면 그렇게 답답하던데. 아, 답장 그러니까 숫자는 줄어들었는데 숫자에 줄어든 숫자만큼 너 뭐 네, 확인했습니다. 혹은 어, 뭐 한번 시정할게요. 뭐 이런 식의 답장이 안 오면.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 지문이랑 내용이 다른데 난 요즘 답답한 건 그게 제일 답답해요. 어쨌건 피드백을 못 받을 때. 리더 입장이라 그런가? 아. 좀 독재 성향이 있으신 건 아닌지. 그렇게 되나? 아니 근데 독재보다 아 저는 그래서 제가 따르는 입장이 됐을 때는 최대한 빨리 답장해 줄 노력을 하거든요. 아, 본인도 맞아요. 너무 답답할 것 같아서. 상대방 그러니까 입장을 이해를 하는 거죠. 이상하게 단체 채팅방은 꼭 답장을 잘들 안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 어 맞아요. 좀 뭐 나 하나쯤이야 이런 마음 아닐까 싶네요. 모두의 책임은 모두의 무책임이 되죠. 나 하나에게만 물어본다면 바로 명언 북 보고 오셨나 봐요. 예, 오늘 우리 사장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예예. 저 커피 형님은요. 저는 요 상황극이랑 좀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예전 여자친구가 이런 비슷한 상황을 저한테 이렇게 좀 요구를 했던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는데 유혹했어요? 아니 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정확한 상황을 얘기해. 근데 내가 19금 달아야 되니까. 근데 내가 약간 답답한 연기를 했어요. 알면서도 집이 좀 보수적이라 빨리 들어가 봐야 돼 오빠가 라고 얘기했던.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죠. 이 친구가 좀 밀당이었나요? 뭐였죠 그건? 아니 난 그보다 오늘 좀 뭐요? 그만해요. 왜 그러세요? 아니 나 궁금하니까. 아 뭐 그렇게 아 왜 이렇게 답답해 이 사람? 되게 답답하네. 답답하네 이 사람. 아 고영배 씨 답답하네. 저런 목소리로 그 뒷 얘기가 듣고 싶어. 아 고영배 씨 답답하네. 척하면 척 알아야지. 내용을 다 알겠는데 그냥 듣고 싶어. 와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좀 답답하다라는 걸 척하면 척. 네 그렇죠. 어떻게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하는데 그치. 그런 걸 못 알아들을 때 뭐인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는 이미 형성이 됐는데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누가 먼저 이렇게 맞아. 이끌지 않아도 함께 이렇게 걸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이끌기 전까지는 뭔가 모른 척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정말로 눈치를 못 챈다거나 이런 게 답답한 게 아닐까. 요건 어때요? 요즘같이 밖이 온도가 차고 겨울철에 환기를 많이 안 해서 집안에 계속 있었더니 답답하다. 답답하다. 그것도 답답할 수 있죠. 상당히 답답하네요 지금. 아 지금 상당히 갑자기 고영배 씨 그 말을 하는 순간 영배 씨 머리가 답답하다. 이마를 가린 저거는 깝깝하다고 하죠. 깝깝하다. 깝깝하다. 깝깝하다니요. 혹은 깜깜하다. 깜깜하다. 깜깜하다. 아니 종현 씨 지금 머리에 이마 하나도 안 보이죠? 난 이만큼이라도 보이는데 이렇게 이마를 보이는 머리 내가 혹시 그거는, 안 깝깝한데? 아 그 보이는 부분을 표현한 게 아니라 뭐랄까 앞날 저 머리로 이제 또 내일도 눈을 뜨고 거울을 볼 텐데 저 머리로? 저 머리로? 왜? 아 근데 본인의 머리가 마음에 드세요? 아니요. 본인도 마음에 안 들면서. 아니 저는 근데 사실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마를 보이는 스타일을 해본 거야. 항상 이렇게 내리고 다녔거든요. 저 자신이 없어서. 근데 장난으로 이런 건데 사실 저는 매력 있어요 지금. 괜찮아? 네 괜찮은 거 같아요. 견딜만해? 견딜만만한 게 아니라 좀 뉘앙스가 그래요? 확실히 좀 지적인 느낌 좀 더 드는 것 같아요. 머리를 그래? 좀 스타일링을 하니까. 그래요? 못 봐주게 라는 느낌 그런 게 이제 전혀 안 될 것 같다는. 이게 제가 만진 머리예요. 아 그래요? 아침에 이렇게 파마하고 했는데 이 정도 만지면 괜찮죠. 그리고 또 스타일링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지금 하는 머리 말고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머리로 찾아주십시오. 그렇게 못 보겠어. 자, 뉘앙스를 알아들어 이제. 박정민님이 이쯤이면 눈치챌 텐데 눈치는커녕 자기 할 말만 하는 거. 답답해 죽겠어요. 이거 답답할 수 있죠. 자기 말만 하는 거 답답해요. 맞아, 맞아.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남의 의견 다 수렴하는 사람이 척하는 거. 네, looks like 커피 소녀. 아니 뭐라고? 아니 looks like 뭐요? 예. 4074번님 상황이든 상대방의 반응이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답한 것 같아요. 상황 지금 상황이 됐건 뭐 상대방의 반응이 됐건 그렇죠. 답답할 수 있죠. 아니면 그냥 답답한 거죠. 예. 유지영님이 그냥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죠. 말이 안 통하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셋은 정말 사실 답답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우리 셋은 사실 답답함을 이렇게 답답함이라는 건 이게 뭐 품고 있을 때 답답한 그치, 거잖아요. 그치. 우리끼리는 근데 다 얘기하잖아요. 네, 노래 나서 종현 씨가 욕도 하고 막. 아, 무슨 말씀이세요? 없죠. 서로 막 상처도 저도, 주고. 그치. 저도 얘기 못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만나서 제가 많이 표현하게 됐어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예, 많이. 간증의 시간. 맞아요. 저 요즘에 대본을 잘 안 보잖아요. 대본 봐봐 지금. 이쪽에 백지 쪽 보잖아. 아예 넘겼어 대본을 반대편으로. 요즘에 잘 안 본다고. 이미징 트레이닝 하시는 것 같아. 이거 이것은 백지다. 이건 대본이 아니다. 답답한 걸 많이 벗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끼리는 답답한 거 없죠. 네. 이슬기님 하나를 얘기하면 플러스에서 관련된 걸 이것저것 찾고 알아서 해야 하는데 하나를 알려주면 정말 그것만 할 때 이건 그래도 답답하지 않을 수 있죠. 하나를 알려줬는데도 모를 때 이게 진짜 답답하죠. 하나를 알려서 하나라도 잘하면 그나마 낫지. 맞아요, 맞아요. 딱 하나 알려줬는데 그것도 못해. 어떤 사람이 답답하죠. 그 포기하게 되죠. 아르바이트 자기 후배를 처음 오늘 온 알바를 가르쳐 주려고 테이블 닦는 걸 가르쳐 주고 있었대요. 그래서 자 테이블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닦는 거 해봐. 그랬더니 이거 처음 온 알바가 막 이렇게 닦았대요. 네. 닦다가 그 점원을 부르는 벨이 실수로 눌린 거예요. 네. 그랬더니 띵동 하니까 내가 나를 부르는 줄 알고 막 그 몇 번에서 몇 번 테이블에서 눌렀나 막 뛰어간 거예요. 그 딱 다 말고. 네. 제가 어디 뛰어가나 하고 이렇게 가르쳐 준 사람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근데 가서 보니까 내가 딱 뜬 그 테이블 번호잖아요. 네. 다시 막 뛰어더니 그 직원분한테 부르셨어요. 이렇게. 야, 그건 긴장이다. 긴장인가? 그런 거.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답답할 수 있지만 좀 그런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지면 귀여워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너무 그분을 그렇게 감싸주시면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제가 뭐가 됩니까? 답답하네요.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답답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우리끼리 남 답답하다고 했잖아요. 자, 이제 또 그럼 답답함을 커피 형님이 또 정리해 주셔야죠. 네. 오늘은 제가 정리를 못했어요. 아, 안타깝다. 네, 영배 씨 해주세요. 드디어 대본에서 벗어났어. 벗어났다. 네. 답답함이란? 네. 상황이나 상대방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거나 캐치하지 못하고 자기 말만 하거나 자기 뜻대로만 행동하는 것! 사람 아니고 것! 아니 오늘도 너무 길다. 길어요? 짧게 정리해줘야지. 해주세요 그러면. 뉘앙스를 못 알아듣는 것! 깔끔해요. 뉘앙스. 항상 정리는 제가 해야 되는 걸로. 아, 괜히 넘겨줬어요. 아, 커피 형님 준비해놓고서 지금 영배 배려심이라고 하죠. 예. 배려심이라고 볼 수 없어요. 지금 다시 얘기했으니까 그냥 넘어갔으면 배려심인데. 이거는 나를 한번 그 수렁에 빠뜨린 먹인 거야. 먹인 거야. 너무했어. 내가 짱이야. 뀨뀨 네. 짱.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 곡 들으면서 2부 마무리하고요. 네. 3부에서 이어갈게요. 광고 먼저 들으시고 에픽하이의 해픈엔딩 듣겠습니다. 위로밖에 위에 구걸하지 않아 감성팔인 칠색 난 행복에 인색해 돈내란 말보다 싫은 말이 힘내 술 사람 다 쉽게 취하고 끝이 추잡하나 툭하면 성질 내 고파낼게 좋아 죽을 것 같다가도 미워서 죽일 듯이 끝장을 내 어차피 이별은 멀쩡히 숨쉬는 이 맘에 묻게 하는 그런 죽고 죽이는 일 묻지마 너 괜찮은지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푸른밤 종현입니다. 소란의 고영배 씨, 커피 소년과 함께 더 라디오 시즌 2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윤현서 씨가 오랜만에 들으니까 커피 오빠 왜 이렇게 변했어요? 아, 너무 웃겨졌어요 하셨습니다. 2108번님은요. 아니 이럴 수가. 커피 형님이 점점 빵배가 되고 있어요. 슬퍼요. 네, 슬프대. 그렇죠. 제가 템포 63에 발라드만 하던 분위기 있는 M의 63이야. 예, 발라드 가수이자 가요계 네. 여의도 빌딩으로 원래 활동하셨었는데 제가 그 두 분 만나고 나서 제 안에 숨겨져 있던 흥을 좀 발견하지 않았나. 지금 이제 거의 누가 봐도 방송쟁이. 쟁이. 약간 내가 물건 파는 사람. 약간 그런 톤으로 아 어떻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약간... 그것도 또 음악적으로 또 승화시킬 수도 있고. 네네. 아무튼 뭐 좋은 거죠? 네, 네, 좋은 거예요. 색다른 모습. 네. 아 그리고 0609님이 그리고 빵배님 머리 의외로 예뻐서 의외로. 놀랐어요. 자신감 가지셔도 돼요 하셨습니다. 어디서 왔지? 어디 저는... 올리셨어요? 네, 뭐 여기저기 다 막 올렸죠. 자랑하느라. 고세 고세. 뀨뀨 하면서 뀨하면서 머리에 뀨 이렇게 올렸는데. 네, 오늘 조금 전까지 밤 12시 반까지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는데 뭐 여러분 좋아하시는 종현 씨가 네. 네, 갖다 치우라고 해가지고 제가 언제 갖다 치우라고까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음 주에 그렇죠. 갖고 오라고 그 뉘앙스를 잘 알아들었네 캐치가 캐치력이 거의 거봐, 나는 안 답답하지? 답답하지 않네 이 친구 깜놀 자 이제 커피 타임으로 넘어가 봐야죠 예 노래 가사 속에 들어있는 애매한 경계를 네. 정해보는 커피 타임 시간입니다 이번 주 노래는요 정말 심사숙고해서 골랐어요 요즘 가장 굉장히 핫한 곡이죠. 종현의 네자뷰입니다. 네자뷰. 바로 노래가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읽어야지. 스테이. Oh, it's oh, a deja vu. It's a deja vu. Deja vu.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본 것 같아. Deja vu girl. Stop it, play. Stop it, stop it, play. Oh, 주락펴락해 날. Oh yeah. 놓치진 이만하죠. Don't move, please sit. 내게 필요한 건 오직 너뿐이잖아. 너도 내 눈을 보고 있잖아. 막 리듬처럼 널 갖고 놀아. 난 지치잖아. Baby stay my lady, a baby. 네, 오늘도 짧고 굵게 하나의 가사만 알아볼 텐데요. 바로 널 갖고 놀아입니다. 굉장히 도발적이고 가사가 좀 음란해요. 예, 이 가사 누가 썼나 몰라. 무슨 말씀하시나요? 음란하다뇨.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 갖고 노는 것 같아 라는 말로도 자주 쓰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갖고 놀아의 기준이 뭘까요? 아, 이 노래 진짜 이렇게 가사를 네. 이런 잔잔한 음악에 가사만 들었는데 네. 이렇게 사람이 흥분되고 심장이 쿵쾅거리긴 처음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잔잔한 반주. 예, 예, 너무 음란. 서정적으로 읽었는데도. 예, 예. 아, 무슨 말씀이 음란하다뇨. 예, 예. 이 변태들. 갖고 놀아의 기준. 저희가 아무리 변태여도 원작자만 할까요? 이걸 얼마나 생각하면서 그쵸. 썼을 거야. 널 갖고 놀아 하면서 난 지치지 않아. 이예리님. 아, 왜 박수 그만 쳐. 박수 그만 쳐요. 박수 그만 쳐요. 점점 솔직하게 하는구나 방송을 이제. 예, 예, 예 이예리님이 stop 네. it, play 하셨습니다. 네. 아. One, two, three. 뭐야 그게. 여기 하잖아. One, two, three. 음메요? 음메? 그거 좋아하잖아 그거. 쉐. Yeah. 쉐. Yeah. 어쨌든. Yeah. 자 이정현 씨도 이 노래 원래 이렇게 야했냐고. 가사가 좀 뭐랄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있을 수도 있다뇨. 네. 있죠. 네. 있어요, 네. 있어요. 아 노렸습니다. 그래요. 노렸어요. 좀 네. 노렸습니다. 그렇게 말해 그냥 차라리. 네, 노렸어요. 네, 뭐 벌써 시원하고 좋네. 네. 네 번이나 1위 했는데 2주 와서 뭐 이제 야하다고 이제 투표 안 해야지 이러겠어. 어쨌든 자 갖고 놀아. 갖고 놀아. 기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갖고 논다. 갖고 논다. 날 갖고 논다. 갖고 놀아. 요건 상대적인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더 좋아하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끌려당기고.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좋아했던 친구가 그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서 줬었어요. 그러니까 형이 좋아했던. 네네. 네. 근데 그 친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행동인데 저는 거기에 의미를 붙여서 잠깐만 그 여자분이 자기 셀프로 아니면 같이 뭐 저를 찍어주고 나도 찍고 뭐 이렇게 그냥 같이 찍은 것도 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의미를 붙인 거죠. 이 친구는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아니 근데 폴라로이드 그 뭐 즉석 사진은 의미가 좀 있죠. 있지. 그 필름 얼마나 비싼데. 근데 그 친구는 아무 생각 없이 준 것 같아요. 그냥 친한 오빠니까. 근데 저는 이 친구가 나한테 감정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나중에 봤더니 아니었던 거죠. 전혀. 그때 네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럼 갖고 놀은 게 아니죠. 갖고 놀았다고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 친구는 아니었어. 그것도 좀 상대적이네. 상대적인 거다. 저는 사실 갖고 놀아라는 건 서로 인지를 한 상태에서 한 명이 이렇게 휘둘리는 거를 갖고 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야 내일 좀 볼까? 우리 보자 갑자기. 나 보고 싶어. 보고 싶어도 내일 한 6시쯤 보자. 근데 한 5시쯤에 아 오늘 못 보겠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한 5시 50분쯤에 야 근데 볼 수 있냐? 나 지금 이 주변 근처 갔는데 이러고 그러면 막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마음이. 그치, 그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또 근데 을의 입장이 갖고 되는 갖고 놀린다는 거는 그때마다 다 맞춰주는 나. 어쩔 수 없는 거 알면서도 갑과 을의 관계다. 갑과 을의 관계가 약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집에서 이제 저희 와이프가 저를 갖고 놀아요. 정말로 네. 놀이 장난감. 예예. 예. 토이예요. 토이 뭐 집에서 예. 이렇게 레고처럼 이렇게 예. 팔 이렇게 들었다가 고정 고개 돌리기. 그렇다기보다 팔 빼기 뭐, 막. 저는 좀 화장실에 좀 오래 앉아 있거든요. 이게 좀 약간 습관이 그렇게 돼갖고 그걸 되게 싫어해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고 그게 약간 맨날 투닥투닥하는 이런 건데 오래 앉아 있으면서 한 번은 들어갔는데 한참 앉아 있었는데 휴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왜 안 나와? 나 휴지 좀 갖다 줘 이랬어요. 그랬더니 휴지를 그 가지고 와서 내 눈에 보여준 다음에 저쪽에 던졌어요. 와서 집어가라고. 뭐야?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방송에서? 그러게. 왜 별로예요? 별로예요? 나 답답해요? 네, 답답. 아, 별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됐어요. 그런 얘기 이제 하지 마세요 방송에서. 왜 어떤 부분이 별로예요? 재미가 없어서. 아니 더러워서. 아니 왜 비대가 없었어요? 그런 가난함이 싫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얘기에 내가 끼어들 게가 없어. 너무 가정적인 이야기여서. 아 그렇군요 말고는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그치? 행복한 가장 코스프레예요. 부럽네요. 자 3523님. 네 망했어. 이제 데자뷰 편하게 못 들을 것 같아요. 아유 왜요? 아니, 들으세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가사를 썼던 건 이 부분의 보컬 리듬 자체가 조금은 되게 복잡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리듬처럼 널 갖고 놀아. 그런 의미는 음악, 아닌데. 막 리듬처럼 네. 널. 그러니까 리듬처럼 막 갖고 논다고. 음악을 갖고. 음악을 갖고 노는 지금 내가 보컬을 이렇게 막 갖고 노는 것처럼 너도 이렇게 막 갖고 놀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여자분을 막 여자분을 빡치. 그게 무슨 쿵치 빡치 뭐야? 여자분을 리듬처럼 갖고 놀겠다는 뜻. 그런 좀 뭐 음악적 해석이었는데 딱 만나 가지고 너 오늘 4분의 4박자 이 지우는 밀고 당기기를 한다. 심심할 땐 연락하고 단물 빠지면 갖다 버리고 예. 마음 가지고 갖고 놀기. 쫑디는 이런 마음은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하셨습니다. 뭐 알고 쓴 건 아닌데 어떻게 얻어 걸렸네요. 그럴까요, 과연? 알고 쓴 것 같은데. 띵! 다 김채희님 사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뭐 신민지님도 진심이 아닌데 그런 척 하는 것 아닐까요? 이것도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갖고 그렇죠. 놀기. 그러니까 아 이건 어때요? 상대방의 진심을 알면서 이용한 것. 아, 그럴 수 있어. 완전 갖고 노는 거죠. 진심을 좋다. 알면서. 좋다. 그러니까 저 옛날에 짝사랑했던 어떤 분이 네. 제가 그 너무 전 너무 좋아하니까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기다렸어요 맨날. 아, 데려다라도 주고 싶어서. 아, 근데 나한테 전혀 마음이 나중에 보면 없었는데. 네. 데려다 주는 건 다 데려다 주도록 해줬어. 또 굳이 또 아 오지 마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안 해. 나 같은 상 비슷한 상황도 있다. 기다리면 기다렸어 이러고 또 같이 가고. 뭐 사주면 맛있게 먹고. 아. 그날 갖고 논 거지. 아, 그럴 수 있죠. 커피 형님. 제 친구가 상황이 좀 힘들었는데 차를 구입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좋아하는 친구를 이렇게 데려다 주려고. 아. 네. 좀 차를 그런, 샀어요. 아 그런 상황도 있. 그런데 여자 그 여자는. 그 친구를 받아주지 않는 상황. 상황도 알면서 네, 지금 물어도 봤는데 마음 없다고. 근데 그걸 좀 약간은 이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렇군요. 진심을 알면서 이용하는 것 이게 갖고 노는 것이다. 남자분들도 마음 없는데 막 집에 와서 맛있는 거 해주고 막 이러면 또 막 괜히 맛있게 먹고 막 집에 온다고요? 그랬었어요? 최지원님. 제 인생은 없었던 일이고. 예. 영배 씨, 그래서 주우러 가셨나요? 뒷얘기 알려주세요. 답답. 그 휴지 주우셨나요? 두루마리 휴지였나요? 정말 깜짝 놀라시는 결론입니다. 사람이 바지를 내리고도 얼마나 품위 있게 걸을 수 있나. 아 진짜. 아 진짜 뭐하는 거야. 내가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그만하라고 했던 거예요. 정말 하나도 추하거나 오늘 방송 망했어요. 어기적거리지 않고 생각이 안 돼. 정말 품위 있게. 안 돼 안 돼. 아 상상. 다이아몬드를 주우러 가는 것처럼. 아 저 머리를 하고. 아, 저 라면 땅 머리를 하고. 아 망했어요. 오늘 방송 망했어요. 아 어떡합니까. 노래 들어야겠어요. 예, 예. 아, 노래 들으면서 네. 여러분의 마음을 네. 좀 달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노래는 종현의 데자부. 뭐야? 듣고 와서 경계 정할게요. 아니 근데 오늘 그럴 듣고 와서 정할게요. 깜짝 놀랐어요. 네. 데자부. 넌지 살피고 네 옆으로 붙어 넌 날 밀어내 1, 2, 3, yeah 눈을 가리고 옆으로 붙어 또 날 밀어내 데자 부 singing stay all cool 뒤돌지 말기로 해 처음 봐도 낯설지 않아 stay all cool 모른 척 말기로 해 넌 배다 맞춰줬잖아 네, 종현의 데자부 네. 듣고 오셨습니다. 자. 요즘 진짜 즐겨 들어서 아, 예. 막상 이 노래 듣고 딱 종현 씨 목소리 들으니까 아, 진짜 연예인 보는 것 같네. 신기해요, 신기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노래 나가는 동안 그렇게 날 놀려놓고 어어어어 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싹다 부린 줄. 예. 어, 자 김규현님 방송 망하지 않았어요 쫑디. 너무 웃겨서 복근 그만해요. 어디서 멀리서 들리고 있지. 너무 웃겨서 복근 생길 것 같아. 좋습니다. 네. 3231님 빵배 언제 데자뷰 라이브 하는 거죠?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어디서 리듬처럼 너의 막 갖고 놀아 너의 예. 예 연습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주세요. 예, 예. 자 이제 경기를 한번 정리해 주시죠. 갖고 놀아 정미 정의를 내려볼게. 원래는 제가 대본을 공부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해왔어요. 네네. 원래 예습을 할 땐 네. 종현이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정답을 내려왔습니다. 갖고 놀아는 우리 중엔 종현이만 할 수 있는 거. 어. 종현이가 갑이니까. 아니 뭐야? 잘 생겼으니까. 아니 정리도 이제 웃긴데? 그래? 정리 해온 것도 웃긴데? 어, 장난 아니야. 그래서 제가 네 대본을 보지 않고 내린 결론은. 네. 진심을 알면서 이용한 것. 아, 맞네. 이야, 이거 정말 좋습니다. 정말 명쾌하네요. 인텔리 커피. 어, 예. 인텔리 커피요? 예, 인텔리 커피 형님. 어, 무슨 뜻이죠? 예, 정말 똑똑하다는 거죠. 예, 예. 감사합니다. 야, 좋습니다. 경기도 결정을 해봤고요. 네. 자, 이제 슬슬 또 넘어가 봐야죠. 끝장 토론 시간이 돌아왔어요. 네. 오늘 안건 조금은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MBC PD 및 작가 분들에게 여쭤볼 예정이에요. 이제 청취자분들이 아니라 네. 작가분들, PD님들께 여쭙는 거죠. 아주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게. 그렇죠. 네. 첫 번째, 어떤 코너든 믿고 맡길 수 있고 재미도 있지만 멘트가 아슬아슬해서 맞아. 늘 PD들이 양복을 준비해야 하는 게스트 영배. 두 번째, 자극적이야. 말이 많지는 않지만 한방이 있고 맞아. 제작진이 원하는 의도를 잘 파악해서 진행도 잘하지만 대본 한번 놓치면 동공 지진나는 게스트 커피소년. 요즘 안 그러는데? 세 번째, 묻는 말에만 대답하는 단답형 스타일인데 하나 꽂히는 주제 나오면 노래도 안 듣고 계속 혼자 얘기하는 게스트 종현. 자, 이 세 가지 안건. 네. 종현 씨도 게스트로 이렇게. 네. 같은 네. 있다 네. 조건으로. 같은 위치로. 다 게스트인 네. 거예요, 일단. 아, 네. 그래서 이거를 관계자분들께 물어보는 거구나. 아, 그렇죠. 네. 네. 이런 자. 주제라서. 일단 네. 푸른밤 PD님께 어필을 한번 해보시죠. 가까이 있는 표부터 얻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영배 씨부터. 그 투표 자격이 있으시죠. 후보군인가요? 아, 물론이죠. 저는 평소에 푸른밤이란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네. 이건 PD님의 능력이 엄청나다. 아 갑자기 왜 아부를? 본인 어필을 하라니까. 자기 설득, 자기 안건 설득하라니까. 네, 종현 씨도 종현 씨지만 PD님과의 호흡 그리고 적절히 의도적으로 꽂아주는 웃음소리. 아주 세이즈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 점에 항상 존경하고 있었다는 점. 예, 예. 일단 존경심을 예, 재판장에 가면 존경하는 재판장이 이러잖아요. 존경하는 PD님이라고. 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들 표는? 예, 뭐 작가님들 두 명인데 PD님 한 명, 작가 두 명. 미리 그런 거 좀 얘기를 해주면 제가 그룹으로 나눠서 우리 작가님들. 아, 저 원고 항상 집에 가져가거든요. 예, 자기 전에 항상 읽고 자요. 너무 글귀들이 전부 다 보석 같아서. 화장실에서 쓴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오늘 이 종이를 네. 아니야. 휴지가 없어가지고 아니야. 휴지 던진 거 그거 주러가기. 어 여기 푸른밤 대본이 있네? 아니 저는 이 보석 같은 대본 가끔씩 액세서리 같은 거 없을 때는 이거 그냥 들고 나가 차고 다니고 하고 막 이렇습니다. 예. 보석 예. 같아서요. 어 알겠습니다. 다음 예. 커피 형님. 네 저는. 실제로 대본 3시간 전에 받고 정말 공부하고 오고요. 예습 1시간씩 공부하고 이건 사실이야. 오고요. 정말 진지하게 다큐로 얘기하잖아요. 진지해요. 정말 저 엄청 네, 네. 그리고 저 매주 먹을 것 사오고요. 먹을 것도 사오시고 맞아요. 생색된다. 예. 아니 정말 팩트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근데 매주 먹을 걸 사오세요.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라디오라는 건 육상으로 따지면 저는 마라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라톤 꾸준하게 성실하게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이 저라는 거 어떤 라디오계 이봉주다 이렇게 어필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 좋았는데요. 저는 2번이에요. 2번. 네. 종현 씨는요? 자, 최혜진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저의 의견도 딱 맞아요. 쫑디 너무 불리한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불리해요 이거. 묻는 말에만 대답하는 단답형에 하나 꽂히는 주제 나오면 노래도 안 듣고 혼자 계속 얘기하는. 이건 한 주밖에 못 나오죠. 다음 주부터 바로 잘리죠. 작가님이 통찰력이 대단해. 제가 그럼 다음 주에 못 나온다는.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게스트를 못 하는 이유였군요. 아 푸른밤에 이게. DJ로만 있어야 하는 이유였군요. 예, DJ가 잘 어울려요. 이예진님, 쫑디 하나만 추가해요. 엄청난 팬덤으로 청취율은 대박나는 그래, 거예요. 그래,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불리하게 쓰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뭐 청취율은 대박이 난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요. 이거 하나만 추가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인정해 드릴게요. 네. 아, 뭐 요즘 뭐 아슬아슬한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어 눈빛 봐. 어, 어 무서워. 왜요? 왜요?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자, 뭐 저는 사실 어필할 것도 없네요. 네. 너무 그냥 뭐 수치상으로 보여주는 느낌이잖아요. 어, 근데 욕심난다 이거. 그죠? 뭐가요? 제작진분들이 투표한다 하니까 욕심나네. 네, 최고의 게스트가 되고 싶네요. 어떤 현재 위치를 설명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사실 뭐 DJ로 있기 때문에 게스트 안정감 뭐야 안정감 그거. 편안 니들끼리 싸워라. 편안하네요. 자, 뭐 궁금한데 욕심 나는 이런 안건 다음 주에 한번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네. 문정선님, 커피형님 설득력이 있어요. 심지어 증거도 충분하고요. 네. 오늘도 만두 사오셨어요 하셨는데 어, 오늘은 예. 만두가 아니고 예, 맛있는 예. 더 맛있는 외제 과자, 과자. 어, 외제 물건 과자. 넣은 예, 예. 일본 잘, 과자 사연이 예. 있는 일본 과자를 예, 또 오늘 예. 갖다 주셨어요. 어우, 예. 너무 맛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예, 예. 예. 일본 과자니까 단말이잖아. 아리가또. 고마워잖아. 뒤끝 뒤끝 고자이마스까지 붙여주세요. 아니 외국인들은 그렇게 반말 실수 그러잖아요. 본인이 일본인도 아닌데요. 알겠습니다. 스마생? 스마민생? 스마민생. 자, 0728님이 와 결과 어찌 될지 궁금하네요 네, 하셨습니다. 궁금해요. 지금 청취자들 투표는 왜 안 받냐고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제작진들의 마음을 그렇죠. 좀 한번 또 가지고. 보는 것도 이 더 라디오의 중요한 좀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번 한 주만 한번 예. 투표 안 하시고 예, 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아끼시고 예, 예. 좋네요. 예, 예. 네. 돈도 아끼고 데이터 사용료도 좀 줄이시고요. 예, 예. 그래요. 그냥 뭡니까? 들으면서 예. 결과 한번 보시고요. 예, 예. 강 건너 불구경 한번 하시고 예, 예. 그 다음 주부터 예, 또 불 같은 투표 내게 불 같은 투표도 해주시면 되죠, 뭐. 예. 어, 그 영배 씨는 네. 1등 하면은 기분이 어때요? 못 자 그날. 너무 신나서 이번 발을 동동 굴러. 어,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아까 8645님이 화물차 기사 분이신데 푸른밤 멤버 되고 싶다고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이 있어요. 예. 이 곡 들으면서 아, 또 두 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정말 네. 정신없는 방송 네. 재밌었습니다. 아 근데 사실 원래 더 오늘 좀 고급스럽고 차분하게 할 수 있었는데 네. 화장실 얘기가 나온 바람에 아니, 확 망쳤어요. 동현 씨가 너무 피곤하다 해서. 오 제가요? 전혀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신나게 방송을 했을 텐데 스케줄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저희가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했다는 그런 배려였다는 점 감사합니다. 배려였구나. 예. 너무 고맙네요. 껍데기가 자꾸 말을 하네. 고마운 거 맞죠? 진짜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안녕히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휘성의 위드미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This song's dedicated to all the broken hearts. Yeah. Been there, done that. Mr. Real Slow. Real Slow. Are you ready for a shock? 내 손짓 하나 보는 게 난 좋은데 네 목소리를 듣는 것도 좋은데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항상 웃는 모습이 당연했던 후배가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했다. 생각지도 못했던 모습에 가만히 바라만 보다가 엎드린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다. 네가 걱정이 돼. 네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가 꼭 행복했으면 좋겠어. 여러 말들이 떠올랐지만 과연 그 말들이 위로가 될까? 혹시 그 말들이 폭력적으로 느껴지진 않을까? 내 입을 떠난 말이 어떻게 닿을지 몰라서 입안에 도는 말들을 삼켰다. 다만 마음속으로 네가 이 순간들을 잘 버텨내길, 그리고 기억 속에서 자주 발에 툭툭 걸리는 상처로 남지 않길 바랬다. 지금 이 순간이 시리고 아프더라도 우리네 삶은 그 순간들이 수없이 이어진 선이기에 너를 행복하게 한다는 상냥한 아침 햇살과 너를 항상 가슴 설레게 한다는 다정한 노래, 그리고 이렇게 언제나 너를 응원하는 따뜻한 사람들도 함께 있으니 나중에 뒤돌아보면 지금 이 시간도 예쁘고 반짝반짝한 것이었으면 좋겠다. 누군가의 말에 숨 막히기도 하고 우연히 들은 소식에 가슴이 내려앉기도 하고 아슬아슬하게 차있던 마음에 한두 가지 일들이 더해져 왈칵 쏟아져 내리는 오늘 같은 날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김지은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존 레전드의 Someday였습니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그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또 이렇게 위로를 해줄 때 나의 말이 뭐랄까 이 사람에게 진심으로 안 다가가서 혹시나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할 때도 있는데 그 마음을 또 푸른 밤에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임지원님, 저도 이런 적 있어서 무지 당황스러웠는데 그냥 꾹 눌러 참고 농담으로 넘겼어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듣는 순간 엄청 위로되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위로가 또 됐다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상처를 주는 말들이 있고 또 나의 의도가 전달되지 않아서 뭔가 내가 또 다시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들인 것 같아요. 언제나 다 그 순간순간 진심이 100% 통하진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 또 알아가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래요. 그냥 조금씩 인정하면서 그럴 때도 있구나라면서 내 스스로를 조금 위안하면서 지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볼게요. 8520님. 나이 들고 오랜만에 라디오에 달콤함에 빠졌네요. 애 셋 키운다고 라디오 모르고 살다가 이제 막내가 4살이 되고 나니 다시 내 감성이 살아 숨쉬나 봐요. 20대 때랑 다르게 자는 애들 사이에서 들으니 그것도 참 새롭습니다 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이 혹시나 잠을 안 자더라도 함께 들으며 이렇게 한글 공부 중요하지 않아요? 듣는 것,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 상당히 중요하니까 TV를 보는 것보다는 라디오 듣는 게 더 학습적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그냥 추측이에요. 그 라디오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 번씩 이렇게 되짚어주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도 있고 그래요. 함께해 주십시오. 그 뭐 일상 속에서 인생에 너무 좀 바쁨 때문에 라디오를 잠시 동안 잊고 사셨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계속 있을 테니까 찾아주세요. 3738님, 대구 팔공산에서 템플 스테이 중인 예비 고3 여학생이에요. 첫날 밤이라 그런지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라디오 켜놓고 들어요. 옛날 MP3로 라디오 들으니 완전 아날로그 감성 좋네요 하셨습니다. 요즘은 MP3도 많이 없죠. 휴대폰으로 다 스트리밍을 하니까 MP3도 많이 없어진 상태인 것 같은데 그래요. 이 아날로그적 감성 이게 또 꼭 그 매체 그 기계로만 들어야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앞으로 자주 찾아주십시오.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 라디오 들으면서 좀 다 잡아보고 그럼 좋잖아요. 3052님 쫑디 서울에는 비가 오나요? 눈이 오나요? 경남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어요. 수험생 스트레스에 오늘 기분이 꿀꿀해서 친구랑 산책하고 들어왔는데 빗소리가 좋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눈 내렸죠? 눈 내렸던 것 같은데 그 오늘 지금은 눈이나 비가 보이진 않네요. 지금은 안 오고 일요일에 눈 왔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눈이 오는 것도 너무 당연한 계절이 되었고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좀 눈 내리는 게 설레고 떨리고 그랬던 순간이 한 달 전? 두 달 전만 해도 그랬었는데 이제는 또 오네 이런 생각이 드는 벌써 1월 20 며칠이에요? 1월 22일이죠. 이제 12시 지나서 익숙해지는 것도 진짜 순식간인 것 같아요. 한 일주일이면 계절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참 신기하죠. 4296님 간호사 국가고시 치러 내일 미리 서울 올라가요. 일찍 자야 되는데 떨려서 잠이 안 오네요. 그동안 푸른밤 들으면서 공부했는데 쫑디가 응원해주면 엄청 힘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긴장하지 마시고요. 준비하신 모든 것들 다 이렇게 다 쏟아내고 오세요. 화이팅입니다. 9292님 25살 여자 직장인입니다. 친구와 우연히 저와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막상 반갑긴 한데 제가 선임이라 마음이 좀 불편해요. 같이 일하는 회사 사람들은 이미 제 친구라고 알고 있고요. 이쪽 눈치 저쪽 눈치 친구가 텃세라고 느낄까봐 조금 조심스럽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아 이거 정말 좀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회사 생활이라는 게 또 25살 직장인이시면은 그렇게 회사 내에서 막 입지가 크진 않으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엔 그러니까 굳이 뭐 많이 챙겨준다거나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또 쌀쌀맞게 대한다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적당히 본인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도와주고 그리고 지금의 상황 자체를 좀 친구에게 설명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친구가 좀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데 너무 티나기는 못 도와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게 친구분에게도 본인에게도 서로 좀 열심히 하면은 그런 일 없겠지만 그래도 친구랑 같이 일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같이 일해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0858님 쫑디 저는 지금 제주도에 있어요. 중2 때 친구들과 제주 여행 가자고 약속했었는데 벌써 20살이 되어 셋이 나란히 제주 숙소에 누워있네요. 같이 있는 친구들에게 같이 여행 와서 좋다고 앞으로도 쭉 잘 지내자고 꼭 전해주세요 하셨습니다. 20살 여행 가셨군요. 그래요. 건강히 다녀오시고요. 겨울밤 바다도 보고 오실 것 같은데 운치 있잖아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 바닷소리 많이 듣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8695님 푸른밤 지기님 전 싱크대 페인팅 중이랍니다. 조용함이 좋은데 우리 아그들 주무실 생각을 안 하네요. 아들이 좋아하는 노래 여수밤바다 신청해요. 근우야 근휘야 이제 코 자야지 하셨습니다. 아 이름 이쁘네요. 근우 근휘 휘라는 이 발음이 들어간 이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우라는 이름도 뭔가 되게 대장군감일 것 같아. 관우라서 그런가? 자, 노래 들어볼까요? 노래는요, 윤하의 내 마음이 뭐가 돼, 그리고 웻의 You are the best. 이 곡은 박지연님 신청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윤하의 내 마음이 뭐가 돼, 그리고 웨스의 You are the best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장미진님, 쫑디 저 내일 첫 알바 가요. 제가 처음으로 직접 버는 돈인데 아까워서 쓸 수나 있을까 모르겠네요. 내일 잘하라고 응원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직 출근도 하기 전에 벌써 돈을 쓸 수 있을까 걱정하는 잘 다녀오시고요. 신세계를 경험하실 겁니다. 화이팅! 자, 노래 한 곡 더 들을까요? 올라이즈 밴드의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 듣고 오겠습니다. 내 나이 26살 때 기타 하나 짊어지고 서울에 처음 올 때 그때만 해도 난 순수한 영혼을 가진 그저 그런 놈이었었지. 자그마한 옥탑방에 살면서도 나의 꿈은 저 멀리 별들보다 높았는데 하루하루 노래를 오늘 방백 1월 오세영. 1월이 색깔이라면 아마도 흰색일 거다. 아직 채색되지 않은 신의 캔버스. 산도 희고 강물도 희고 꿈꾸는 짐승 같은 내 영혼의 이마도 희고 1월이 음악이라면 속삭이는 저음일 게다. 아직 트이지 않은 신의 발성법. 가지 끝에서 풀잎 끝에서 내 영혼의 현 끝에서 바람은 설레고 1월이 말씀이라면 어머니의 부드러운 육성일 게다. 유년의 꿈길에서 문득 들려오는 그녀의 질책. 아가 일어나거라 벌써 해가 떴단다. 아 1월은 침묵으로 맞이하는 눈부신 함성. 1월은 아무래도 한 해의 첫 달이다 보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아침의 기분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루, 한 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전히 나한테는 별일 없다고 우울해하거나 좌절할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아직 시간은 11달이나 남았고 이제 겨우 시작한 것에 불과하니까요. 새해 계획을 다 망쳤다고 스스로에게 화풀이를 하시거나 자조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기엔 여전히 많은 나날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뭐 계획을 바꾸시겠다고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겁니다. 대신 아예 포기를 하거나 없앨 필요는 아직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오늘 끝곡 존 뉴만의 Love Me Again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With all the strength I find, there's nothing I can't do.